기억이 희미해진다 해도 어떤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. 우리가 울고 웃던 그 시간 난 기억할게. 기억해낼 수가 없다 해도 어떤 일이었던 건 아니잖아.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우리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. 싶지 않았던 것 차라리 없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. 그저 널 내 품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데. 우리 다시 볼 수 없을지도 없을지도 몰라. 널 기억할 테니.